오래된 DJ 할렐루야. 나 품이세요 골로티카나 산조라도 지캉가이나 품이세요 지캉가이나 네토라도 지캉가이나 산조라도 마루가 모투에 마티나 모케마 나닝기나 품이세요 지캉가이나 네토라도 고모라요 마시야랑가 예사란제 대학이요 나파나나 꾸냐 고모라요 마시야랑가 예사람모 방감모네 야고회이사사카나 나콩과리보타나비키테 나콩과노보라비키테 나비키나콩보라예수 Nabakisia famasi, lobiko epe sangiki, mombora insunde libitinanga. Olokuta kina katirandela, pako inga mafuta na yo, oyo bolingo monene yesu. Sinalinga kina beba e, sinalinga kina kufa e, lobiki singa yaya. Sinalinga kina beba e, sinalinga kina kufa e, okango linga ya ya. Okay.